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서 청년동맹의 명칭을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으로 명명할 때 대한 결정서가 채택된 소식을 8월 29일과 30일 러시아의 다스통신, 리아 노버스티 통신, 엔테베 텔레비전 방송, 일통노 텔레비전 방송, 러시아 24 텔레비전 방송, 젠트르 텔레비전 방송, 중국의 신화통신, 홍콩 공항위성 텔레비전 방송, 미국의 UPI 통신, 모리타니의 인터넷 통신 이르샤드, 백두산 체스코 조선신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가 전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셨습니다.